사람들 속 세뇨리타 여기 너만을 비추나 비치나 마마시타 내 맘이 타오르잖아 나의 마음이 들리면 돌아봐줄래 세뇨리타 난 너를 좀 더 알고 싶다 운명을 만난 순간 밤새워 잠을 못 이룰 듯해 Viva la vida loca mamacita 난 눈을 뜨고 서서 너라는 꿈을 꾸게 됐어 마주친 순간 흐르는 전율 가까워질 때 심장이 멎을 듯해 내게 홀린 듯해 이게 무슨 일이야 마음의 울림 운명적 타이밍 나도 모르게 심장에 너를 새겨 나는 너 하나로 이미 정해진 거야 yeah, yeah. 처음이 아닌 것 같아 코끝이 찡해 우리 어딨어 본 적 있지 않나 차고 메탈이 fall in love 마치 첫사랑을 환불받은 기쁨 How that do ya 너도 나를 뜨거 흑음흑음 기회보다 내가 지금 다가가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이유 지금껏 찾아왔던 거기 세뇨리타 밀당은 건너뛸까 섹시 마마시타 세뇨리타 난 너를 좀 더 알고 싶다 운명을 만난 순간 밤새워 잠을 못 이룰 듯해 비바 La vida loca mamacita 난 눈을 뜨고 서서 너라는 꿈을 꾸게 됐어 마주친 순간 흐르는 전율 가까워질 때 심장이 멈출 듯해 내게 홀린 듯해 이게 무슨 일이야 마음의 울림 운명적 타이밍 나도 모르게 심장에 너를 새겨 나는 너 하나로 이미 정해진 거야 yeah. Oh my sexy mamacita 난 내게 저격이고 저격당해 마치 killer yeah. You're my only señorita 어디서 또 너의 매력을 보이지 마 yeah. 사랑한단 말 그쪽 말로 해석 전하고 싶은 난 take it arrow 우리 사이 흐르는 장면은 바로 mellow 내를 꺼내 흐르는 벌도 오래될 텐데 señorita 난 너를 전부 알고 싶다 두 손이 닿은 순간 우리의 비밀은 시작된 걸 Viva la vida loca mamacita 심장이 뜨거워져 숨 쉴 틈 하나 없게 됐어 정말처럼 내 향한 웃음 너를 동원해 무슨 말이